오늘 이 시간에는 노래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오산동 마루의 어머님 동상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타향의 봄날이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장군님 모시고 기요이 돌아오리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못 잊을 삼일포의 미아리. 이상으로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렸습니다.